순식간에 잡아 내 숨을 턱 막히게 해 말투는 cold 나의 몸짓은 hot like 우아하게 난 지금 won't stop can't stop 너를 노려 뒤에 따라나도 결국엔 조금 마무인도 alright 다 끝났어 나나나나나나 너의 그 심장에 내 모습 하나를 새길래 끝까지 확실히 단단히 움켜쥐어 나를 울어라 떨어보겠지 나를 외치고 부르짖겠지 그래 아마 넌 느껴지겠지 넌 전부 다 잊혔어 You're so dumb dumb dumb dumb dumb dumb dumb dumb dumb dumb dumb You're so dumb Baby, 꼼짝 못할 걸.